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평생 처음으로 무슨 무슨 무슨 철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제는 검색조차 안 해봤는데 무슨 무슨 무슨 철학원 뭐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서비스가 여러 개 있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택일이라는 거였어요. 택일. 여러분 날짜를 택하여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결혼할 날짜, 출산할 날짜, 개업할 날짜, 이사갈 날짜, 장례할 날짜, 뭐 이런 것들. 좋은 날을 택하는 것, 길이를 택하는 것, 이걸 택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날을 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인구 비례에서 어느 한 해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갑자기 많아지고 갑자기 줄어들고 뉴스 들으시죠? 무슨 말띠에 황금 돼지띠에는 좋고 무슨 말띠에는 안 좋고 뭐 이러해 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를 택하여 아이들을 낳는 일들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그 철학원 홈페이지에서 저한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뭐냐면 태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개개인의 기류가 있다. 기가 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 때문에 기가 상승세를 탈 때가 있고 하락세를 탈 때가 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상승작용을 해서 사기, 죽음의 기운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좋은 날을 택해야 한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멋지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택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택일이 많았을까요? 돌아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사에 길이를 택하고자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알았는데요.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대요. 삼국사기에. 기원 후 6세기경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혼인의 날짜를 택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올수록 아예 정부에서, 조정에서 날짜를 택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옛날엔 그랬다 칩시다. 근데 이후 과학시대 이후 여러분 이 길이를 택하려는 태도는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길일이라고 알려진 날에는요 평소보다 예식장이 더 붐비죠. 이삿짐 센터는 만원입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나는 그날에 꼭 결혼해야 됐고 그날에 꼭 이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날을 택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마도 4년 전에 4월 16일 수요일 그날이 길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날 택하여 수학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아니면 그날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종의 음모 속에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사람들이 택했던 그날 날에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느 때가 좋은지 어느 때가 나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내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여라. 너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내일 내가 모르는 그 내일 통제할 수 없는 그 내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굳이 나쁠 것 없다면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해두려고 하는 겁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확인해보고 싶고 애군을 막고 싶고 기운을 끌어들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 온갖 징크스 그런 것들이 아득한 거죠. 아니, 해서 나쁠 것 없다는데.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때에 대한 두려움은 온갖 종교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기독교 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이단이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담긴 그 시한부 종말론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종말이 온다. 199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네, 계시는군요. 네. 다미 선교회 아십니까? 1922년 10월 28일에 휴거 든다. 예, 휴거가 뭔지 아세요? 휴거 한자입니다. 한자. 예,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다. 휴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진짜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에서 이것에 대해 집중 보도했고요. 그 다미선교회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한 그 교회에 중계차가 나가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엄기영 앵커 아십니까? MBC 엄기영 앵커가 딱 나와서 옆에 이제 화면에 기사 제목 휴거 불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 뉴스가 보도됩니다. 웃긴 거는요, 휴거가 실패하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1995년 4월 16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나죠. 1996년 4월 16일에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납니다. 우연히도 이 날짜가 겹치더라고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교 미국에서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1843년 8월 21일에 1843년 8월 21일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로 바꿉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서 한국으로 와요. 한국에 와서 이 제7일 안식교가 퍼지죠. 근데 거기서 갈라져 나온 분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지금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집단,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1988년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날짜는 특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상홍이 1985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1988년, 여러분 이해가 무슨 해죠? 올림픽 있던 해죠? 올림픽 개막식 때, 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 앞쪽으로. 예, 거기 편하십니다. 자, 1988년에 올림픽 있잖아요. 1988년 올림픽 개막식 때 종합운동장으로 안상홍이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안상홍이 짠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막식 티켓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었어요. 제7 안식교일 교도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교자, 이름이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1916년에 어디 집회 갔다 오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종말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마지막 때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모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기대가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독립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유대 나라의 독립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갔었죠.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헬라 문명이 쳐들어옵니다. 더 심각한 종교적 박해를 가합니다. 그 박해 속에서 잠깐 유대인들의 독립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유대민족이 독립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날이 오래가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기대와 반대로 어떻게 되죠? 로마가 들어와서 박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뭔가요? 마지막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꿈꿨던 마지막 때는 어떤 겁니까? 정말로 세상이 끝장나는 의미의 마지막 때입니까? 그런 종말입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런 종말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마지막 때는 뭐냐면 유대 독립,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같은 것이다 라고 믿는 도식 속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날 거야. 그리고 유대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거야. 나쁜 세대가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독립하게 될 거야. 이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DNA 속에 유대 나라의 독립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 그들 유전자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다시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배웠습니다. 유대 나라의 독립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그 인정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40일 교육 끝났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유전자 속에 이 깊이 박힌 마지막 때는 유대 나라의 독립이라는 이 인식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막 꿈꾸기 시작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자들이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박혀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나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자, 때를 물었어요. 그러면 때에 대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대답이 끝난 거 아닙니까? 때는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끝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답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알 바 없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맥락 없는 질문과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8절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건데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이 정말 DNA 속에 깊이 박힌 질문,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련된 대답이었고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관련된 대답이었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종말에 관련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6절과 8절은 결코 맥락이 없는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오나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알 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말하는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말하고 가르치신 것들이 어떤 건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님 실패자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부활하고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헤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온전히 내가 살았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셨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살게 되면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20장이 나와요.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죠?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인물 또 한 명, 바울 있죠? 바울은요, 아주 격렬하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었다. 하나님의 판결이 일어난 정말 종말이라는 걸 경험한 바울이 이 세상이 정말 완전히 끝장나는 그 끝이 아니라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걸 깨달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찾아봅시다. 이번 주간 중에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중에 우리 13절부터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용서,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삶에 증인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간의 교회가 말하는 종말은 언제나 심판이 있을 그 모든 것의 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잘못된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지막 때는 성령이 임하시어서 예수의 삶의 의미를 깨달은 증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네?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의식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알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은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고 이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역동이 일어나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즐겁게 살다 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와 있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다림과 결과가 모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종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음은 두려움일 수 없습니다. 사랑, 용서, 평화의 공동체는요, 두려움을 느낄 새가 없는 거죠. 여러분, 뇌과학 연구자들과 행동심리학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로 알려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되는 고통이 견디기 힘들까요? 예측하지 못한 고통이 견디기 힘들까요? 맞나요? 질문이 맞나요? 예측되는 고통이 견딜만 할까요? 예측하지 못한 고통이 견딜만 할까요? 예측하지 못한 고통이 견딜만 합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죠. 불이 딱 들어오면 5초 후에 전기 충격, 2볼트 전기 충격이 가는 동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딱 켜지는 순간 그 동물의 불안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5초 후에 전기 충격이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은요, 좀 더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예상한 게 있어요. 아, 이만큼 오겠다. 그런데 그 예상한 것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이 작은 행복보다는 좀 더 큰 행복이, 큰 좋은 것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쪽의 사람은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길가 밖에 나가서 5만 원짜리를 줍는 것과 내가 알바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99만 원 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모를수록 행복은 더해지고 고통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바, 바울이 깨달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죠. 때를 알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알바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혁 형제님, 오늘 식사 몇 인분 준비하셨나요? 우리가 오늘 적게 나와서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즐겁게 먹죠. 여러분, 우리 좀 더 즐겁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 만나는 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아서 주중에도 또 만나고 싶은 사이가 됩시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내어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받고 겸손하고 평화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시다. 그 즐거움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 속히 오는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예수의 증인으로서 즐겁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와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